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금 전에 선거하러 갔다 왔어요. 선거하러. 예. 갔더니 이쪽에 투표용지 나눠주고 뭐 저거 하시는 분들 쫙 앉아있고 이쪽에 위원님들 쫙 앉아있는데 우리 강구철 민야시 위원장님 거기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면제해드리고 왔습니다. 못 하신다고 그러길래.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투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가운데 가고 좀 많이 민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혼자서 참정권을 이렇게 활용하고 뭐라고 하지? 참정권을 실행하고 뭘 하다가 왔습니다. 예. 몽골에 있는 동안 뭐 이래저래 해서 처음 해봤어요. 한 10년 만에 선거라는 걸. 예. 그랬더니 오늘 와서 미사 시작할 때 아 참 투표소 비어 있는 것처럼 성당도 비었구먼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었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예, 나오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어제 일독서, 아 오늘 일독서 이렇게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사도들이 기적을 막 베푸니까 베풀고 이적을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읽으면서 아 우리 성당도 좀 기적 좀 내가 좀 할 줄 알면은 성당이 좀 꽉 찰라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뭐 기적 이적이나 표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아픈 사람들이 낳는 기적이 아마 제일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곳에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나으러 온 사람들일까 믿으러 온 사람들일까? 그냥 나으러만 온 사람들이면 낳고 가겠죠. 예. 네, 믿으러 온, 낳고, 아,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힘이, 이 기적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아마 다음 단계는 믿는 데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손을 쫙 뻗어갖고 나아라 했는데 갑자기 탁 낳거나, 뭐, 일어나라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은 좋죠. 그러면 아마 진짜 도움이 좀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가망이 없다고 하셨던 많은 분들 몽골에서 수술 전에나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나으신 분들 많아요. 네. 진짜로. 네. 여기까지 표현중부인데 성공률 80%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성당에 또 오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그렇게 아 내가 이번에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건 늘 우리 삶 안에 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운이 좋았던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생각엔 성당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잘 모르겠으면 자기 자신부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그러한 내가 선물을 받고 표징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한번 그거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갑자기 정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지? 크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확 떠오르실 거예요. 도저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래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기적이 내 삶 안에 하느님의 기적이 있었나? 하느님의 도움이, 선물이 내 삶 안에 있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도 그저께 3일 전에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옛날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희 그 성당에서 그동안 3년 정도 이렇게 도와줬던 몽골 우리 신자가 아닌 건 상관없이 사회복지분과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명단, 금액, 아니면 도와줬던 종류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종이가 저한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잘 넘겨봤습니다. 제법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통역을 할 수 있을까? 우르그들. 이제는 우르그들. 한국말로 뭐예요? 신청서? 아. 신청서, 뭐, 신청서에. 신청서나 사유서, 뭐, 이렇게. 이런 사유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우르그들 신청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언제까지 내가 이 금액을, 이런 사유로 금액이 필요한데 도와주면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쓰여진 게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나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정말 아니면 정말 돌려줄 사정이 안 돼서 못 돌려준 사람도 있는데, 그냥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처음에 그 읽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무슨 사연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었지까지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이후에 이제 도저히 만나지 못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아, 이 사람은 지난번에 얼마 빌렸는데, 쉽게 말하면 표현이 그렇죠. 제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예, 빌렸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얼굴에 금액이 떠올라서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 내가 몽골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이 들어서 힘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화를 좀 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원칙을 세워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돈을 안 갚은 사람, 물론 돈을 안 갚은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제가 돈을 안 갚은 사람도 많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 의지로 와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뭐 우리 거짓말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지만, 어쩔 때는 미사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하느님 앞에 기도하러 온 적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스로 놓고 보면 잘하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못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집에 애들도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눈에 들어오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평소에 잘하는 거 원래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하느님한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몇 명이 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돌아가요. 확률상으로 예수님도 10% 성공했는데 저는 10%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같이 만났던 분들 중에,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하느님을 가르쳐줬던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저한테 말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10%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 사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아주 그냥, 예? 길길이 날렸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예수님이, 스승님이 왔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길길이 날렸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물론, 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안에서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과 그렇게 딱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보다는 난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기적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상하지 않거나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또 성령은 또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 신자들 앞은 살만 해도 이러한 저보다 더한 기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가족과 또 어떨 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을 눈이 있냐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정말로, 근데 토마스 사도보다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여기 앉아있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나의 주님이라고 토마스 사도는 고백했어요. 모든 의심을 버리고 결국에는 순교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처럼 삶에서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받은 선물을, 기적을 증언하고 여러분들 삶 안에 있는 기적을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선물과 기적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사랑, 그분의 선물이고 때로는 시련이, 시련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을 만들어주십니다. 4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4월 한 달 동안 기적과 선물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이미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